우리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바울의 편지 로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바울의 편지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요. 우리 오늘 15장을 읽었고 다음에 이제 16장 하면은 로마서도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 쓰여진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신약 성경의 모든 편지는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유업을 이 교회에, 초대교회에 상기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계속해서 그 사도들이, 그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수 있는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요.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도 요한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오늘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베드로 후서와 요한일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베드로 후서 3장 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 기억하게 한다. 그것이 베드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여기도 함께 읽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뭘 하게 하려 합니다?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요한 사도도 그렇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너에게 계속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서신서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수 있죠. 바울은 어떨까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로마서를 썼다고 우리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아니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예. 여기서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우리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거기서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뭐 하려고요? 바울도 지금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뭐 하신 것을 주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걸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원동력을 밝힙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엇?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굉장히 많이 쓰지요. 바울도 은혜를 씁니다. 바울은 근데 그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편지를 쓰게 한 원동력이다. 힘이다. 내가 이 은혜가 없었다면 이 편지를 쓸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도 나는 못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적으로 자기가 한 모든 사역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다? 이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16절에서 한번더 언급합니다. 우리 1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바울이 이 은혜를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왜 은혜를 주셨답니까? 밥사 먹으려고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사도 바울이 은혜를 언급할 때 이 은혜는 무엇과 연관이 된다? 이방인과 연관이 된다. 여러분 이방인은 누구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고 그 둘 중에서 바울, 사도 바울은 누구로 불린 것입니까?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할 때는 늘 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또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에 무슨 직분을 맡았다?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언제 쓰는 표현이죠? 제사장 언제 쓰죠? 제사 드릴 때 쓰는 표현이죠. 그리고 제사는 언제 드렸죠? 구약시대 때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제사가 다 폐해진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여기서 제사장을 쓰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이 제사장에 대한 이미지가 이 로마서 15장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제사장에 대한 이미지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혹시 있습니까? 제가 로마서 12장에 있군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 구약시대 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제물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바로 그 제사장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억할 때 꼭 하나 구약 성경에서 기억해야 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입니다. 로마서에는 출애굽 모티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도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장자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를 죽이는 영이 쫙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큼은 무엇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그렇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바릅니까?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영이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누가 살림을 받아요? 장자가 살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이 언제부터 시작했냐? 바로 이 출애굽 이후의 장자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들이 제사장 직분이 있고 그리고 그 직분을 레위 지파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간 것인데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이 첫 번째로만 일어난 이것이 이제 출애굽 사건이지만 두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미.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확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사역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셨다? 희생 제물로 오셨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어린 양으로서 출애굽 때 그 장자들을 살려주셨던 그 어린 양의 보혈 같은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출애굽 때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래서 그 장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제사장 역할을 했다고요. 살림을 받은 장자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살림을 받은 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입니다. 근데 그럼 그 모든 백성에게 무슨 직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는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얘기가 거의 언급되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굉장히 엄청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반드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장부터 쭉 교리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정체성은 무슨 정체성이냐? 어린 양의 희생이 준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어린 양의 죽음으로 장자들이 살아났을 때 그 장자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아,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그렇죠? 왜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었으니까요. 그러면은 신약 시대로 와서 우리 시대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난 우리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아, 내가 그냥 산 게 아니구나.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았구나.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우리 이 장자들에게는 어떤 직분이 주어지느냐?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딱 무언가 온 것이에요. 이것을 베드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될지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베드로는 계속 이걸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뭐 같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주님이 왜 죽으셨느냐? 그리고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 베드로가 그대로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해가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는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이해할 때 단순히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한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그 산 제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결국 무엇이냐면 대표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대표를 통해서 다른 모든 그룹을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무엇으로 세운 것입니까? 모든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결국 누구를 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계속 전해주는 것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긍휼과 공의가 넘치시는 분인지를 전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수행했나요? 그것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완수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장 직분으로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 역할을 우리가 받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그 이방인들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께서 받으실 만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처럼 바울의 선교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방인의 회심이고 이방인의 회심을 통해서 주님께 이방인이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선교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목적 의식 분명하게 갖고 계신가요? 바울은 분명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서 분명히 드러나냐? 바로 다메섹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26장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로마서 바로 뒤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이제 아그립바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변론을 하는 장면인데 이 바울의 변론을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디서부터 읽을 거냐면요. 12절부터 그다음에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할 텐데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을게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이래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성경 보십시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립바 왕이 물어본 거예요. 아그립바 왕이 바울아 너 도대체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유대인으로서 또 로마 시민으로서 너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라고 아그립바 왕이 물어본 것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내가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 경험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바울에게는 남아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다메섹에서의 사명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고 그가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선교에 있어서의 모든 계획도 결국은 이걸 다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다메섹과 같은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런 직접적인 얘기, 여기 보면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라고 얘기했다고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런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한다면 한국어로 영규나 영규나 누구십니까? 너가 설교하는 예수다. 이런 어떤 직접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확신들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주님의 음성으로서 우리는 들려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고 내가 그러니까 아그립바 왕이 내 앞에서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교회 왜 다니니? 너 선교 왜 하니? 너 선교 후원금은 왜 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왠지 안 내면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요. 글쩍글쩍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분명한 목적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 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 그것은 곧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한 백성으로 모이게 하기 위한 그 거룩한 부르심이 나에게 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최소한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러한 확신들을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 가운데도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나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바울이 막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핍박당하고 바울도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왜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이러한 직분을 받고 힘들었지만 그걸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 우리 다시 로마서로 보겠습니다. 로마서로 가셔서 오늘 본문 15장에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 로마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바울이 이 선교의 사명을 예수님께로 받은 후에 그의 삶이 계속해서 이 명령을 통해서 움직여지는데 얼마나 그가 이 선교의 사명 가운데 붙들렸는지를 오늘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같이 볼 구절이 무엇이냐면 21절인데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구절은 이사야서 5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바울이 지금 뭘 인용하고 있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자신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이 이사야서에 적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며 전할수록 실제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현상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19절에도 바로 있는데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면서 실제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이러한 것들은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걸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믿었던 거예요. 뭘 믿었냐? 예수님께서 정말 곧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제가 데살로니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었거든요. 데살로니가 본문을 우리 새벽기도 때 다룬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게 재림에 관한 말씀이고 그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어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바울은 항상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바로 그 사명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사야서 말씀이 응답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응답될 때 정말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은 안 오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오시느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럼 우리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다른 사람의 강요나 이곳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선교 사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두 번째는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이것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이용하는데 다른 터 위에, 그러니까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얘기해요.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가 이미 있는 곳에는 그쪽에 선교사를 파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선교 사역도 이렇게 잘 이렇게 분배를 잘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바울의 마음을 더 읽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러지지 않는 곳에는 자기가 뭐 하기를 힘썼다?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힘썼다라고 저는 반대로 읽힌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읽히느냐? 바울의 이제 미래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2절부터 우리 29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할 텐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십시오. 2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2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새로운 선교지 개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서바나입니다. 여러분 서바나라 해서 잘 어려우신데 이것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계획이 바울의 계획이 지금 바뀌었다라는 것을 중간에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의 원래 계획은 뭐예요? 어디부터 가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부터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간 다음에 스페인 서바나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왜 변경이 됐죠? 이방인들이 고린도 교회, 그 이게 지금 고린도거든요. 바울의 지금 있는 곳이. 그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이 무엇을 했대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바울은 원래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왜? 그 헌금 전달해 주러.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그러냐? 바울이 지금 로마서 12장 이후부터 계속 말하는 것, 특히 이 직전까지 말하는 중요한 지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 누구는 하나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둘이 하나가 잘 안 돼요. 왜 그렇죠? 유대인은 이방인을 멸시하고 천한 것들, 신분도 없는 것들. 왜 유대인들은 계속 유일신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오면은 마치 그 아무것도 없이 뭐 그냥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천대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꼴을 보기 싫었겠어요. 근데 그게 한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안에 파가 있던 거예요. 두 파가. 서로 싸우고 안 좋고 네, 미워하고 원수지가 나고 바울이 계속 무슨 얘기합니까? 둘이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왜? 그리스도께서 평화하게 하신 것은 그 평화다. 너희를 평화하게 하려 하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은 정말 중요한 이들이 하나가 될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헌금을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그래서 바울이 딱 무슨 얘기를 하느냐? 27절인데요. 27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먼저 영적인 것은 누가 가졌죠? 누가 누구한테 나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영적인 건 나눠줬죠. 빚을 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영적인 것을 빚졌으니까 무엇으로 갚는다? 육적인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도 이게 딱 저는 와닿는 게 뭐냐면 우리 어느 나라 지금 불매운동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 지금 사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 불매운동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감정적으로 상하면은 뭐가 안 돼요? 경제적인 게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경제적인 게 상하면 또 뭐가 상해요? 감정적인 게 상해요. 이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 의관계 끊어질 때 뭐 때문에 끊어지죠? 보통? 돈 문제 때문에 끊어지잖아요. 경제적인 것 빌려... 이 아픈 기억들을 제가 지금 괜히 꺼내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 더 길게 하지 않겠지만 얼마나 그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돈으로써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정말 이게 마음에 어떻게 되냐면 빚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되는데 마음에 그냥 따뜻한 빚이 돼요. 뭐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비싼 것도 아니에요. 저도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있다고 오해들 많이 하실까봐 전혀 다른 지역에 있었어요. 오타와라고 훨씬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건 무슨 뜻이냐? 훨씬 춥다는 얘기예요. 너무 추워요. 겨울엔 정말 너무 추워요. 정말 이게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추워요. 근데 한국에서 가져간 양말은 그 추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아시죠? 그 양말 안으로 그 한기가 들어오는 그 느낌 아시나요? 예, 근데 저를 전혀 모르는, 근데 저랑 만났던 몇 번 이렇게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정말 저 몰라요. 모르는 분인데 그냥 캐나다 아줌마가 저한테 두꺼운 양말 다섯 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야, 그건 못 입겠더라고요. 저 그 분 성함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냥, 자네 한번 보고 자네 주려고 다음 주에 사온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랑의 따뜻함에 발이 다 녹더라고요. 네. 저는 이러한 따뜻함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고 싶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그 선입견. 이방인들을 향한,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 이방인이었잖아요, 캐나다에서는. 근데 그 캐나다 그 아줌마가 불쌍히 여긴 거죠. 그 흰색 얇은 양말을 신고 있는 한 청년을 두꺼운 그 양말 딱 복신복신한 걸로 딱 해주는데, 아, 감동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도 바울이 그러한 감정으로 이게 딱 녹아지기를.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고 서로가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을 서로가 짐으로써 하나로 연합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 돈을 남을 통해서 전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전달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헌금 그냥 보내도 되잖아요. 성경금으로. 그러지 않고 직접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태국에 직접 가듯이. 직접 그 선교지로 가고 거기에 가서 무엇을 전달하느냐? 유대인들이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아, 이방인들이. 그게 딱 맞아떨어질 때.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여러분 이게 이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의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함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이 자꾸만 우리 스스로 개인적인 부분으로 적용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덜 짓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제가 발견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정말 거룩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닮은 교회는 무엇이냐면 일치됨이에요. 네, 분열된 게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던 게 화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신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화합의 장을 바울이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라고 권면했던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제사장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정말 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나아갑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리할게요.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복음의 빛을 전하는 가운데 계획이 있었어요. 어떠한 계획이죠? 먼저 로마 교회에 가려는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죠? 그 연보, 헌금을 어디에 전달해 주려고?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려고. 그럼 예루살렘에 전달해 줬어요. 그럼 이제 바울은 어디 갈 거예요? 로마 교회로 가겠죠. 근데 왜 로마 교회로 간다 그랬어요? 로마 교회를 간 다음에 어디 가려고? 서바나 가려고. 왜요? 서바나는 바울의 선교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선교지를 딱 정했으면 그냥 바로 서바나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일하고 빨리 그 일을 빨리 해치웠으니까 더 주님 복음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서바나로 확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로마로 들렸다가 그 서바나로 가는 것일까요? 하나예요. 결국엔 그 로마 교회가 바울의 그 선교에 함께 모하게 하려고 동참하게 하려고. 네. 여기서 우리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선교는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어벤져스와 같은 정말 막 신앙이 막 위대한 어떤 한 인물의 그러한 원맨쇼가 아니라 선교라는 것은 무엇이다? 교회의 일이다. 바울은 그걸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너희도 같이 나와 동참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읽은 부분이 뭐예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에 먼저 동참해달라는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갈 때 바울 아까 얘기했지만 아그리빠 왕에게 잡혔을 때도 계속 누구한테 핍박당하고 있어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예요. 그리고 실제 역사 가운데서 안타깝지만 바울은 잡힙니다. 예,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다시 로마로 송치가 돼요. 그러니까 서반하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여기에 우리가 더 이상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정도로 굉장히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위험을 감수한 것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위험하니까 나 거기 안 갈래가 아니라 내가 감에 있어서 너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내가 가져가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고 정말 그렇게 하나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선교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첫 걸음은 무엇이다?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매주 금요일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금요기도회 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형식상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이 그대로 바울부터 우리에게도 이어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바울에 갖고 있는 그 원동력 무엇?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여러분들이 계획하실 때도 이러한 비전과 이러한 힘을 가지고 계획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